적이 있나요 라디오 속 얘기들 oh yeah. 누군 사랑에 빠져 falling in love 누군 슬픔에 잠겨 don't worry about it 때로는 누굴 위로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 I know I can be somebody 같은 시간 속 시간 속